내 품에 꼭 안겨서 들었던 겨울바다의 파도 소리가 지금 흐른 눈물에 씻겨져 버리잖아요. 울지 말고 그대 나를 봐요. You are the one, 오직 너만이 내 사랑. You are the sun, 따스히 감싸오 미소. You are my love, 또 나 역시 그대만의 오직 단 한 사람. 언제까지나 곁에 있어요. 바람이 불더라도 그 안에 나를 꼭 잡고 놓지 말아요 그대여. 그 웃음으로 날 잡아줘요. You are the one, 오래됐지만 말 언제까지나 곁에 있어.